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게 대우받으셔야 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조롱을 당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죠.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또 무엇을 그 예수님께 기대하십니까? 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내 형편이 나아지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이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기 때문에 천사를 부려서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단번에 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이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명예와 그 부가 아무리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 멸망을 저주를 해결하거나 막아볼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피해야 할 그 진정한 문제가 그 해결되는 길이 바로 인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 문제를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자신이 친히 그 십자가의 그 진노와 심판을 감당하는 것으로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무슨 조롱을 하던 간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길을 가셨고 또 그것을 진정으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자라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해야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신자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자로 우리는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의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룬 걸 말해주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었다. 우리가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현실적인 혜택과 세상의 힘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그 복된 것을 가진 자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아는 자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느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고 믿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수치의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페드로 사도의 말이 말씀이고 또 우리에 대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그분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유하게 된 것, 그것이 누구의 공로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세상의 것으로 내게 내 삶이 채워지던 그렇지 않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21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동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운이 없게도 착출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병사들에게 모욕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6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명을 달고 죄패를 달고 두 강도 사이에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21절, 22절을 함께 보면서 신자에게 임하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우리는 보통 축복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죠. 나쁜 일이 안 생기거나 혹은 나쁜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어떻습니까? 좋은 일,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구하거나 혹은 내게 일어난 나쁜 일을 혹은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을 막아달라거나 해결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축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주 지질이 운도 없는, 다시 말해서 재수가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오늘날 북아프리카 지역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리비아라는 그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인데 당시 예수님 당시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서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거주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기간, 그 기간에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먼 여행을 걸어왔던 것으로 걸어왔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운이 없게도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것이죠.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요,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달리는 장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질 장소에는 이미 그 십자가의 세로 부분에 나무가 달려져 있었고 죄인이 등에 지고 가야 했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가로 부분의 장대였죠. 약 45km 정도 나가는 그런 그 긴 나무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아마도 힘에 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어떤 한 인물을 무리 중에서 끌어내어서 그로 하여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재수가 없는 일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말 기쁨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고생해서 왔는데 결코 예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그가 딱 뽑힌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학자들을 이야기하기를 그가 검은 피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가 가진 어떤 독특한 특징 때문에 눈에 띄었을 거고 로마 군인들은 그의 그러한 약점들을 이용해서 그를 십자가 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몬이란 사람은 어쩌면 평생 자기가 갖고 있는 외적인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내고 유월절 명절을 지킬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좋은 명절의 때에 그는 다시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낙담되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한편으로 얼마나 화가 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처음 보는 인물을 대신해서 자기가 또 이러한 어이없는 취급을 당하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에게 재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자기의 과거에 불행했던 삶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이고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만든 이 예수가 아마 너무나 밉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할 법한 그가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의 모델이 되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지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의 진행에 있어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언급인데 왜 이 마가는요 이 운도 지질이 없는 이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마가라는 이 저자가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내는 수신자들이 바로 이 운이 없는 재수가 없었던 이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 수신자는요 보통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이 교회 지체들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261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마가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로마서에서도 등장하는 이 루포라는 사람이 바로 마가가 언급하는 루포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비참한 일, 그 재수 없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시몬은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그런 대우를 받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겪은 그 비참한 일은 그에게 진정으로 손해가 된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가장 비참했던, 처참했던 그 순간이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 순간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 비참한 순간이 자신에게 덧없이 중요한 시점임을 아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몬은 그렇게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지금 인정했고 받아들였고 감사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만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비참한 순간에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순간을 겪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냐 아니냐, 그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간의 순간을 쟁취하고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요, 그 어떤 세상의 위대함과 영광도 참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거나 우리를 보호하거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 다시 말해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운도 없다고 생각하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단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사랑의 은혜와 그 축복하심을 아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거리가 될 것이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 기쁘게 만나는 그런 참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고 얼마나 정말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유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고 없음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이 더 깊이 또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주어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발견하시고 깨닫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